언제 내가 당신 사랑하면서 조건이 있었습니까? 조건은 없어. 당신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? 사랑이란 이름으로 목숨을 걸었습니다. 당신께 조건 없이 내 모든 것 다 드려요. 사랑해요 무조건. 당신 사랑하면서 조건이 있었습니까? 조건은 없어. 당신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?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. 당신께 조건 없이 내 모든 것 다 드려요. 사랑해요 무조건.